청춘이여 다시 한번 나에게 꾸리마 세월은 어고가며 꽃은 피고 또 피는데 이 몸은 60곡에 인생의 갈림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내 청춘이여 청춘이여 다시 한번 나에게 꾸리마 세월은 어고가며 조강은 흐르는데 다시 오지 못할래 청춘이여